Let's jump. 손을 show it up. 들고 외쳐 다 같이 pump it up. Let's jump. 손을 show it up.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. Let's jump. 기어보자. Let's jump. 중심 붙잡고. Let's jump. 손을 하늘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. Everybody say. I wanna live right. 10살 꼬맹이가 꿈꿔왔었던 멋진 영웅 만화 주제가를 불러왔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파는 감고 소리쳐. 하지만 변한 건 없지. 현실은 그대로.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. 인생 한 방이라도 레고 레고 레고.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는 절대로 없다고. 한번 뛰어보자고. Let's jump. Jump. Jump. Jump. Jumping up. Everybody sing. But 가끔 난 답답했던 그때로 돌아가. 하얀 백지가 탔던 내 자신과 내면에 그 만남이 또 다른 나를 깨웠네. 자폭 낮게 무대 올라 모두 다 놀라게 좀 like Joker. 그대로 돌아가 수년간 방구석 자리에 박혀있던 트램펄린을 꺼내 드 넓은 공터 뛰놀아 점 한 번에 메고 환해. 모두가 질투했던 너와 순수했던 꿈들로 날 수 놓아. 어른이 되고 싶던 내 어린 날은 내일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. So can I be the one, just can I be the one that I stop. Let's jump. 손을 show it up. 들고 외쳐 다 같이 pump it up. Let's jump. 손을 show it up.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. Let's jump. 뛰어보자고. Let's jump. 중심 붙잡고. Let's jump. 손을 하늘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. Let's jump. And down. 우리가 왔어. We are BTS. Beat down. 준비가 됐으면서 눈 높이 들어. 조금 꿈꾸던 것과 다르지만 비로소 만났지. 우린 영웅 지망생 래퍼. 이제 무대 위로 jump. 우리가 자세를 깨라. 철없기만 했던 영웅 지망생 일곱이 만들어가는 jump. 샘 트램폴린 대신 내가 뛰어 하는 곳은 무대 위로.